안녕하셨습니까? 네. 원래 이제 우리 6월 25일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그 6.25 전쟁이 이제 발발했던 그 앞뒤로 해서 보통은 민족의 화해를 위한 일치의 주간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때는 이제 독소나 복음이 그런 일치와 용서를 위한 지향을 두고 이제 복음이 되는데요. 저희 그냥 몽골에서 연중 12주간으로 이렇게 따로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책에 주일로 돼 있고 아마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쪽을 하는지 이제 확실치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몽골에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제 보면은 교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설분당 냅시다 하고 딱 그림을 그려서 띄우면 이제 거기에 신부가 발령을 받고 이제 신부가 가서 이제 전에 있던 뭐 본당에서 이제 분리 뭐라고 해야 되나 분가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 발령받은 신부님과 이제 분가되시는 분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회의해서 이렇게 성당이 새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몽골에서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제 자기들이 종교 활동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런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청한다고 몽골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숫자인 사람이 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러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주죠. 허가를 주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허가가 나고 그러면은 그 종교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다 해서 그에 관련되는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이죠. 관련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경을 외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몽골 말로 그죠? 경을 외게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을 외운 우리식으로 한 미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자들이 신도들이 그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일종의 그 원의를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가 제사장이 이제 초청받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몽골에서 그 과거에 2009년도에 그 종교 허가를 원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다가 개신교가 막 200개씩 막 300개씩 막 저대고 막 혼란이 오니까 정부에서 이제 통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종교법이 이제 불분명하게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 저희 항울문당 그 몽골 신자들이 발기인이 돼서 이제 종교 허가를 이제 받았죠. 2009년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저희가 미사를 이곳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매년 갱신을 이제 우리 사업할 때 하실 때도 뭐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매년 갱신을 해서 오다가 올해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류가 잘못된 서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서 종교 허가가 안 났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지는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항월 성당이라는 이 건물이 종교 기관으로서 종교 때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그 허가서가 요번에 연장이 안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아침에 몽골 사무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교님께 질의를 던지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이 됐죠. 제가 어지간하면 웬만한 거 다 소화시키는데 요 며칠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늘 저는 제가 우리 신자분들한테도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해학. 예. 그게 해악이 아니고 해악. 예. 하느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장난을 치십니다. 장난을 치시는 것을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코미디가 아니고 이제 해악이죠. 예, 해악인데 오늘 복음에서 다시 한번 또 그 이 지금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해답을 또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제가 요 지금 종교 허가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신자분들도 현재 항원성당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일단 현실을 일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 오늘 분명하게 하느님이 왜 하느님의 해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느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항의해도 항의하면 되는지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처음부터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해결해 주시는 건 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먼저 나한테 니들이 물어라 항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 딱 그 상황이에요, 그죠? 쳐다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되지 않으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파도가 이제 크게 일어나면서 이 갈릴리 호수도 이제 몽골은 홉수골 바다라고 하죠. 홉수골 바다라고 하고 갈릴리도 바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넓은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가 치면 정말로 풍랑을 만난 듯이 크게 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넘어야 될 문제들 그것들이 과연 파도일까? 파도는 물 위에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지금 그럼 문제가 뭘까?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되는 파고 이 파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파고는 강한 바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들이 몽골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파도 위를 내가 넘실대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람이 멎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멈추셨어요. 이 바람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 우리는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죽나요? 종교 미사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죽죠? 신앙생활로부터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부터 죽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미사를 드리지 못한다 한다면 영적인 삶이 죽음에 달할 수 있다라고 느낄 만큼 신앙인으로서 나의 영성생활을 바라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느님께 소리칠 수 있습니다. 성당이 문을 닫았어. 안 됐구먼. 우리 충청도 표현이죠. 예. 안 됐구먼. 그냥 그럼 어디로 가지? 아싸, 비사 없다. 그렇다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이 실제로 성당 문 닫으면 직장을 잃는 거는 뭐 제가 직장을 잃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까요? 직장을 잃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쎄요, 죽음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선교사로서 파견되어 있는 제 입장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저는 귀국입니다. 그죠? 그렇다 한다면 하느님께 죽음 앞 죽게 세웠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요청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신앙생활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느끼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또 다른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바람은 지금 이 종교 생활에 허가가 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돈 들어갈 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냥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파고들이에요. 이거에 집중할 필요, 이거는 그냥 넘으면 됩니다. 근데 이 바람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이 강한 바람인지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무엇이 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당 문제니까 혼자서 신부 혼자 열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표정이 좋지 않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교우관계라든지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딘가 그러한 파고들을 만드는 강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잠재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나에게 닥치는 파도에 흔들려서 휩쓸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멈춰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그 명, 조용히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밖에서 사람들과의 겪는 문제들이 과연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느님께 청할 만큼 그것이 나에게 거기까지, 그러니까 고민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나를 흔들고 있는 파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 파도가 파도를 일으킨 바람이라는 것을 일상 안에서도 우리를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는 파도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멀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향해서 잠잠해져라, 조용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자는 척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배 위에서. 예. 대신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 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방법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삶 안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느님께 청할 만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확하게 나를 흔들고 있는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신자분들께 상기시켜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